너무 지나쳐 휘어지는 굴곡이 너무 지나쳐 올라간 치마길이 너무 지나쳐 내려가는 날 시선이 지나쳐 Sorry 너의 발길에 멈추기엔 나의 평범함이 너무 지나쳐 네가 소리내는 하이힐킥 주위엔 검은 제비들로 피가 너무 지나쳐 일정한 걸음걸이 난 나른하고 싶지만 심장박동이 너무 지나쳐 풀린 듯한 눈 가던 길 가라 하는 듯해도 나는 못 지나쳐 관람하기만 해 홀로 앉은 채로 숨 막히는 청불 영화를 보듯이 난감하기만 해 팔다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사실로 완전 마주치기 싫어 이미 지나치게 축복받고 있는 삶이 흐트러질 것 같거든 망가져버릴 것만 같거든 넌 너무 지나쳐 휘어지는 굴곡이 너무 지나쳐 올라간 치마길이 너무 지나쳐 내려가는 날 시선이 지나쳐 Yeah. 이제는 주머니가 두둑해도 하루 빨리 앨범을 내야 해 바텐더는 내게 술을 주지 마 창문은 이쪽으로 바람 불지 마 난 지금도 충분히 충분하니까 내 앞에서 너는 지나치지 마 oh yeah no nope. 지금 이 느낌이 김치국이라면 no more yeah 신께서 주신 chance인 거 해도 괜히 걱정돼 본 적 없던 case I don't care yeah I don't wanna care yeah yeah DJ play the game again 너무 지나쳐 휘어지는 굴곡이 너무 지나쳐 올라간 치마길이 너무